최홍희 전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의 사망 18 추모 행사가 15일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진행됐습니다. 추모 행사에는 국제태권도연맹 총재, 태권도 대표단, 모두 관계자들, 유가족들과 관계부문 일꾼들, 태권도 사범, 감독들이 참가했습니다. 조선태권도위원회, 국제태권도연맹, 국제무도경기위원회, 해외동포사업국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최홍희 선생의 묘에 진정됐습니다. 참가자들은 최홍희 선생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.